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진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니일환 동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니명길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자나깨나 그립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치어리면서 사회주의 농업 근로자들의 뜻깊은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남겨주시었으며 오늘은 자기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용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사상과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충종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의 전향에 순결한 피와 땀을 묻으며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농업근로자 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근맹, 당의 농근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사회주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 데 적극 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환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선농업근로자 동맹을 참다운 수령의 대중적 정치 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소선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